허브스 뉴스. 2021년 상반기 은평구민 장학생 선발 계획 공고 안내입니다. 은평구민 장학재단에서 은평구에 2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초, 중, 고 대학생을 대상으로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신청 기간은 4월 7일 수요일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학생 지원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금보험공사에서 2021년 대학생 우수 논문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공모 주제는 예금 보호제도 개선 및 금융 안전에 기여할 수 있는 주제입니다. 공모 기한은 8월 4일 수요일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커리어개발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네이버에서 채용 연계형 AI 모델링 챌린지를 개최합니다. 머신러닝 모델링 개발에 관심 있는 누구나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 기간은 4월 16일 금요일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커리어개발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라키움 대학생주택에서 2021년 1학기 입사자를 추가 모집합니다. 추가 모집 규모는 마포 대학생주택 여자 8호실과 강동 대학생주택 1호실입니다. 모집 형태는 선착순 모집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학생 지원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조합원들이 지난 25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모든 병원, 돌봄 노동자에 대한 백신 접종 확대 및 백신 휴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노동계는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근로자에게 유급 휴가 또는 병가 형태로 휴가를 줄 것을 기업에 권고한 정부의 방침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28일 정부는 백신 휴가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이 나타나면 의사의 소견서 없이도 접종자의 신청만으로 최대 이틀간 백신 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자 29일 민주노총은 권고라는 방식으로 예외를 인정하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백신 휴가 의무 적용 방안을 마련하고 국가가 백신 휴가 비용을 책임지는 법안을 당장 처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생후 7개월 된 자녀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학대해 아이를 뇌사에 빠뜨린 20대 친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친모 A씨는 지난 7일부터 12일까지 생후 7개월 된 딸을 여러 차례 주먹으로 때리고 바닥에 내던져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딸은 좌뇌 전체와 우뇌, 전두엽, 뇌간, 손해 등 광범위한 뇌 손상을 입었으며 현재 의식불명의 상태라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친모는 지난 12일 남편과 함께 자녀를 병원에 데려갔다가 학대 사실이 드러났으며 경찰 조사에서 딸이 계속 울고 보채서 때렸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전 서구 둔산동의 한 횟집에서 인근 감성주점으로 확산한 코로나19 감염이 유흥주점과 노래방까지 번졌습니다. 29일 하루 동안 유흥주점 손님과 종업원, 노래방 종업원 등 횟집발 확진자가 9명 나왔습니다. 28일 확진된 대전 1268번 확진자는 26일 확진된 감성주점 종업원 일행의 동선에 포함되어 있는 유흥주점의 종업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대전 감성주점과 관련해 총 8명의 확진자가 나왔고 최초 확산 매개가 된 횟집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모두 27명이 연쇄 확진됐습니다.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가 평소의 20배를 웃돌며 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미세먼지와 더불어 중국과 몽골에서 날아온 황사로 인해 맑은 하늘을 찾아보기 힘든 요즘 전국 대부분 지역에 황사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우진규 기상청 예보분석관은 황사가 유지된 기간 동안 대체적으로 우리나라 주변의 기압계 흐름이 다소 늦어지므로 황사가 빠져나가는 데도 시간이 다소 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기 정체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황사경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31일까지 황사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양 캠퍼스의 시사적인 사건과 공지사항을 알려드린 허브스 뉴스. 3월 30일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의 최민아, 기술의 김용성, 담당의 민다연이었습니다.